영화 2001년의 오디세이 중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스탠리 블랙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지는 곡은 서울 강서구 화곡 5동 정태구 씨께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로키 3편 중에서 Eye of the Tiger, Survivor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덕진, 준호, 철진, 김한, 원진, 명훈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서울 구로 6동의 홍성태 씨, 그리고 정아, 승아, 미운 오이지랑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대구의 애청자 도진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This is not America. 영화 Falcon과 Snowman 중에서 David Bowie의 노래였습니다. 70년대 중반 미국 사회는 한 사건 때문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Falcon과 Snowman 사건인데요. 이 Falcon과 Snowman은 바로 그 사건을 일으켰던 두 젊은이의 암호명이었습니다. 크리스, 티모시어트는 TWR이라는 방위산업체의 1급 기밀실에서 일하는 젊은입니다. 크리스는 신앙이 두텁고 또 이상주의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회의에 빠집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1급 기밀을 통해서 미국 정치의 권모술수 그리고 조작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국가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이 모두 배신당한 듯 절망감에 빠지는 크리스. 그에게 어느 날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던 돌턴, 숀 펜이 찾아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돌턴은 크리스에게 흥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죠. TWR의 기밀 정보를 빼내서 소련에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컴퓨터 범죄가 시작됩니다. 몇 번의 거래가 성공하자 소련은 점점 더 중요한 정보를 요구해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꼬리를 밟히고 맙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뒤에 젊은이들의 도덕관, 국가관에 크게 경악한 미국은 크리스와 돌턴에게 엄청난 형량을 부과했는데요. 크리스는 40년형. 그리고 돌턴은 마약 범죄까지 적용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977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죠. 이처럼 외국에서 혹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여겼던 컴퓨터 전문 범죄가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은행의 모든 휴면 계좌를 한 곳에 모아서 돈을 빼내려고 했던 범죄였는데요. 청와대를 사칭한 한 젊은이의 컴퓨터 통신에 관련 회사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청와대 비밀 번호를 수정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계 문명을 맹신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범인은요, 자칭 컴퓨터 박사라는 머리 좋은 젊은이였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한 대학의 학사 자료와 성적 이런 것들을 모두 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실력 파 범인이었다고 하죠. 자, 이 젊은이와 비슷한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화 위험한 게임, 워게임스의 컴퓨터 천재 소년 데이빗, 매튜 브로더릭입니다. 영화 워게임스 중에서 듣습니다. 비디오 피버, 비디오 열기, 그룹 비퍼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와우, we got something. We're in. Greetings. Hello. Shall we play a game? Oh, love to. Let's play. Global thermonuclear war. 영화 워게임스 중에서 비디오 피버, 그룹 비퍼스 연주였습니다. 데이빗은 컴퓨터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F학점의 성적도 A로 고치고 전화도 공짜로 걸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어떤 컴퓨터 회사의 새로운 게임에 관심을 갖습니다. 공짜로 이 게임을 즐기려는 방법을 찾던 데이빗은 유명한 컴퓨터 박사 펠컨 교수의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그 수많은 게임들. 데이빗과 여자친구 제니퍼는 그 중에서 전면 핵전쟁 이런 제목의 게임을 선택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그것은 전혀 모른 채로요. 데이빗의 컴퓨터가 게임을 시작하자 미국 반공사령부의 전쟁 대응 계획 컴퓨터 월프는 즉각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월프는 인간을 제외시킨 채 컴퓨터 작동만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 국방성은 최첨단의 컴퓨터 화상에 나타난 소련의 핵무기를 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죠. 소련은 이 같은 사태를 부인합니다. 공격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은 소련 무기가 점점 더 접근해옴을 알립니다. 미국 군사령부는 실제로 공격태세를 갖춥니다. 이 영화처럼 이제 한국 군대도 실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휘관 훈련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워게임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통한 전투 지휘 훈련은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실제 상황인 것처럼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그 결과를 알아서 분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죠. 이처럼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 컴퓨터가 등장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빠른 시스템이니까요. 언젠가요? 점심때 회사 근처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도 이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걸 봤어요. 중국집과 컴퓨터. 좀 낯선 풍경이라서 꽤 흥미로웠는데요. 주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음식 종류별로 하루 매상고와 총액이 모두 계산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사람 손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하시더군요. 여간 편리한 기계 아니라면서요. 기억하고 계산하고 찾아내고 영화 No Way Out을 보면 컴퓨터의 이런 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No Way Out 중에서 노래 한 곡 듣죠? 폴렌카가 부릅니다. No Way Out. 영화 No Way Out 중에서 No Way Out 포렌카였습니다.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희미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 속의 인물을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권력층.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던 이 사진은 컴퓨터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TV를 통해 방영됐던 영화 Jumping Jack Flash. 이 영화 역시 컴퓨터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화였습니다. 은행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테리, 우피 골드버그는 컴퓨터에는 도가 통한 여성인데요. 업무가 끝나면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합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프랑스의 독신 남성과는 컴퓨터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컴퓨터 통신에 하나의 암호문이 접수됩니다. 개는 짖고 있는데 우산이 없어서 날지를 못한다. 이 암호는 적국에 잠입한 어떤 영국 정보원의 구조 요청이었죠. 곤경에 빠진 이 스파이와 컴퓨터로 통신을 시작하는 테리. 이 때문에 테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말려들게 됩니다. 영화 Jumping Jack Flash 중에서 됐습니다. 같은 제목 Jumping Jack Flash, 롤링스톤스의 노래입니다. Jumping Jack Flash, Rolling Stones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컴퓨터 바람이 분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인지 컴퓨터를 작동하지 못하면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컴퓨터에 푹 빠져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간의 발명품이기는 하지만 때론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컴퓨터. 이것과 인간의 두뇌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보안장치를 통제하는 컴퓨터. 이 컴퓨터가 설치된 시설물을 들키지 않고 침입하려는 사람들. 이 끝없는 도전욕을 지닌 사람들을 스니커스라고 부릅니다. 영화 스니커스는 다섯 명의 괴짜 스니커스가 주인공입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중요한 비밀 문서를 빼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매달린 다섯 명은 쫓기는 와중에도 컴퓨터 감시장치, 도청장치를 기막힌 솜씨로 따돌립니다. 좀 현실감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 인간들의 존재 가치가 기계 때문에 점점 더 축소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한 영화였습니다. 스니커스 중에서 듣습니다. 메인 타이틀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암호를 해독할 때 흐르던 음악이기도 했죠. 영화 스니커스 중에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컴퓨터 때문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은 참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은 퍼지 기능이 달린 신상품에 의해서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하지만 불필요한 노동력을 줄여준 대신에 또 그만큼 생각하고 느껴볼 여유를 인간에게서 뺏어갔죠.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 또한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사랑을 방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영화 Electric Dreams라든지 사람이 컴퓨터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계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영화 트론. 글쎄요, 이 같은 현실은 영영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화 Electric Dreams 중에서 듣습니다. 인간과 컴퓨터가 함께 연주하는 듀얼입니다. 광주 북구 우남동의 유계한 씨 들으셨겠죠? 영화 Electric Dreams 중에서 듀얼이었습니다. 안산 부곡동의 나혜준 씨가 컴퓨터에 대한 영화를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영화 소개해드린 것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특히 스니커스를 보시고서는 저도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암호를 해독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모니터가 나왔죠. 분명히 뚜렷하게 골드스타라고 나왔었는데 아마도 영화 속에 일종의 광고 효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펩시라든지 콜라라든지 상품명이 나올 때는 영화 제작을 약간씩 그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합정동의 오윤길 군, 두통의 역사에 온통 똑같은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엔드 타이틀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서울 사당호동의 김명훈 씨도 그러셨는데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조우진 씨는 사랑의 테마를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서울 은평구 응암이동의 양기한 씨는 메인 타이틀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러브 테마 듣겠습니다. 리들리 스코트가 감독을 하고 해리슨 포드, 숀 영이 주연을 했죠. 이 블레이드 러너는 복원판이 곧 나온다는데요.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반겔리스가 음악을 맡은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입니다. the God, the hard way, and I'll make it better each and every day. Be sure, honey, hey, don't you fret, 'cause you ain't seen nothing yet. I'm a soul man, I'm a soul man, I'm a soul man, I'm a soul man. Look, I was brought up on a side street. From good, good stuff.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에 이어진 곡은 영화 소울맨의 주제가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 3동의 강주영씨, 잘 들으셨죠? 샘 무어와 루리드의 노래였습니다. 미국에서 국산차 광고에 이 노래가 나온다고 하죠. I'm a soulman, soulman. 이것이 서울맨, 그 서울맨의 미국식 발음 soulman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를 미국에서 광고할 때 이 노래가 쓰인다고 해요. 재밌죠? 내일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는요, 사관과 신사가 여러분께 소개될 예정이고요. 또 토요일에 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에는 줄리엣드 비노시와 제레미 아이언스의 데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다음 곡은요, 아마 끝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대구 수성구 만촌이동의 여주호씨,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성함은 안 밝혀주신 이 두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비버힐스 90210 TV 드라마의 주제곡 샤니스의 Saving Forever for You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I've never been so sure about anything before, but there's no in your eyes.